위에 따스한 햇살처럼 눈부신 보석 같은 사랑이야. 첫인상부터 강렬하네. 좋다야. 달콤한 그림처럼 언제나 내 맘 가득 나에겐 네가 기적이야. 꼴찌도 1등을 하기 위해서 경기에 나서는 거다. 운동선수가 즐기며 산다는 거 쪽팔린 거라고. 너나 평생 즐기며 살아. 나는 너의 블링스타 우리들의